튀는데 진짜 재밌어 low-key 그 자체인데 그게 변화 열심이지 않아 꾸미지 않아 easy peasy 근데 참 이상해 왜 너만 보여 같이 진짜 재밌어 그 변한 이유